제32차 송도원 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여러 나라 야영단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야영단들은 이 밖에 만경대 학생소년궁전, 과학기술전당, 릉나곱둥어관, 자연박물관과 주황동물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